예,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이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4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우리 어저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용서와 구원의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얻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예와 성공을 한다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의 삶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 걸까요?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기도 열심히 했다 네가 말씀 열심히 읽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성경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가장 행운아와 같은 사람이 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들은 강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도 합니다. 한평생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며 욕망을 따라 범죄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옆에 못 박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보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고백을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보리산은 나무가 하나도 자라지 않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바위투성이의 민둥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도 하고 모욕하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하나씩 못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도니까 여러분 강도는 뭐를 한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절도범을 넘어 강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인자요 절도범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형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강도 둘 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고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을 같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둘 다 비난과 조롱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근데 그 말은요,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한 강도가 너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너와 나는 죄를 짓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범한 것이 없는 선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갈라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4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고백해요.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정죄라는 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하여지고 지금 처벌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지금 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음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 우리 앞에도 바라봤듯이 다른 강도도 입술로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라 그럼 나도 좀 구원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왜요?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의 죄가 크다 작다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진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을 보내며 둘째 날 아침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고백, 그것은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룩한 주님 앞에 설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절대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문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아 나도 죄인이지 안 하면 교만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군중심리 끌려가는 마음처럼 나는 겸손의 고백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만 오직 한 강도만이 자신의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두 강도는 그냥 누가 봐도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선언이 내 귀에 들려질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의 두 번째 말씀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저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고백입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죄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을 살다 죽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한 사람으로 고백하든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든 여러분 그 선택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귀에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구원자 나의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오늘 이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과감한 그리고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의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네.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것뿐입니다. 이 강도,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기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선언돼요? 구원이 선언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값으로 매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귀한 것들은 살 수 없어요. 햇빛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기를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 귀하게 주는 선물을 자꾸만 돈으로 살려고 하면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에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목사님한테도 부활절 때 선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땡큐 카드처럼 주면서 그 돈을 넣어갖고 드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제가 그냥 받기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이거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 하더라고. 그 돈 좀 담아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 우리 목사님 참 진짜 선물에 고마움을 안 해. 이러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꾸만 뭘 갚아나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은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은혜로 누려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